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경축이 온 애들이 15일 목란관과 인민문화공전, 옥류관, 청류관, 정화봉사선 무지개호, 식당배 대동강호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태양절 경축 행사 대표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되었습니다. 또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 부부들, 태양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